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송산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흠모하고 그리며 성스러운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칼바람 정신으로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천만 군민의 드널지 않는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그 어떤 폭풍에도 급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존구, 이 땅 위의 모든 기적과 행운을 불러 우리 혁명을 승리로 향도하는 것,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필승의 녹슬 주는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어제도 어르고 내일도 영원히 대르리어 찾아가려는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간직된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간결한 시적 표현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리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백두산 감순서로 노래 도 높이 도 빨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이 내세운 목표를 우리식으로 최첨단 수준으로 관철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 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이 뜨겁게 맥박치게 하는 혁명적 노래입니다. 가요는 전투적이며 허소성이 높은 시어들로 그 어떤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새색이 룡마루에로 올라도 더 높이 오르고 달려도 더 빨리 달리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을 고도의 집약화와 섬세한 형상으로 노래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적이며 허소성이 강한 가사 형상을 통하여 발현되는 시대의 복찬 흐름과 숨결은 질풍같이 전진하는 주체 시대의 맥박과 호흡을 음악 정서적으로 선명히 하여주는 훌륭한 선율 형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미네림 소조와 평행조인 솔레림 대저의 저쪽 유동 속에서 밝고 전투적이면서도 신심이 넘쳐 달려나가는 듯한 진취적인 정서적 양상을 뚜렷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요 더 높이 더 빨리는 천만 국민의 높뛰는 숨결과 박동을 당의 심장과 호흡으로 뜨겁게 달궈주며 당이 안겨진 세계 패권의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사회주의 강국의 희양한 미래를 그려보며 주체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민들의 가슴마다에 시대의 힘찬 진군가로 어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